우리 창가에 행복의 꿈꾸는 속삭임 사랑의 속삭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찬바람 몰아쳐도 우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할 수 없어라 설레이는 젊은 가슴 연분홍 창 속엔 새어놓은 사랑의 집 하나 영원한 우리 집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세월이 흘러가도 변할 수 없어라